못하대 놀이가로 말한다대 마오나무 니란 비에 운다 나를 기네 말한다대 놀이가로 말한다대 마오나무 니란 비에 운다 나를 기네 난 니네 윗바다이 미든 아르크라 아들 모델 가나리엔 온나이 수만크라 월은 한번 보둥 사예법감 만다 바깥바라 도둑이 바깥바라 도둑이 바란다대 놀이가로 바란다대 마오나무 니란 비에 운다 나를 기대 바란다대 놀이가로 바란다대 마오나무 니란 비에 운다 나를 기대 நொடிகள் கடந்து போகவே